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 남한의 애국 청년들,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애국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방송, 희망의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방송을 통해 무권리한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독재의 하수인들에게는 양심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1일 월드컵 무대에서 포르투갈과 맞붙은 북조선 축구 대표팀이 0-7로 패배했습니다. 북조선을 압살하고 있는 김정일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정일 집단이 발행한 무기 안내 책자에 천안함을 격침시킨 어뢰가 실려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1일 월드컵 무대에서 포르투갈과 맞붙은 북조선 축구 대표팀이 0-7로 패배했습니다. 주전 공격수인 정대세의 골도 터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44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북조선 대표팀은 16강 진출이 사실상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번 경기를 김정일이 직접 지시했다는 북조선 대표팀 감독의 주장입니다. 김정훈 감독은 외국 스포츠 전문 방송인 ESPN과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맨눈에는 보이지 않는 휴대전화를 통해 김정일로부터 직접 전술적 조언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무능한 김정일의 지시로 인해 북조선 대표팀은 16강 진출이 좌절된 것입니다. 이번 북조선 경기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관심도 시청률 24.5%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천안함을 격침시킨 김정일 집단에 대한 분노와는 상관없이 같은 민족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이 개최된 이후 약 80년간의 월드컵 역사에서 북조선보다 많은 실점을 한 국가는 5개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국가는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 출전한 엘살바도르입니다. 당시 헝가리와 맞붙은 엘살바도르는 조별 첫 경기에서 1-10으로 대패했습니다. 이는 월드컵 역사상 유일무이한 두 자릿수 실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아쉽게도 남조선이 갖고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해 헝가리와 맞붙어 0-9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조선은 당시 헝가리전 외에도 터키에게 0-7로 패해 역대 월드컵 사상 최약체로 꼽히기도 합니다. 한편 월드컵 역사를 통틀어 0-8 경기는 모두 3차례, 0-7 경기는 남조선과 북조선을 포함해 모두 4차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굴욕을 당한 국가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아시아 대표로 출전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당시 준우승팀 도이칠란트와 만난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8점을 잃어 대회 최다 실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을 압살하고 있는 김정일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7, 8월 최신호에서 세계 최악의 독재자 23명 중 첫 번째로 김정일을 꼽았습니다. 잡지는 김정일 집단에 대해 20만 명이 넘는 인민을 강제 수용소로 보낸 데다 16년간 집권하면서 국가 자원을 핵무기에 쏟아부어 인민을 가난에 찌들게 했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최악의 독재자 2위에는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30년간 장기 집권 중인 그는 독립투사에서 독재자로 변신한 뒤 야당 인사를 체포 고문하는가 하면 경제를 황폐화시킨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또한 3위에는 18년째 집권하는 미얀마의 군정 지도자 탄슈의 장군이, 4위에는 오마르 하산 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5위에는 구르 방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각각 올랐습니다. 이어서 에리트레아의 이사이아스 아프베르키,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이란의 마무디 아마디네자드, 에티오피아의 멜레스 제나위, 중국의 후진타우의 순으로 10위권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11위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12위에,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15위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7위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21위에 올라 최악의 지도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잡지가 이번 호에 발표한 2010 실패국가지수 조사에서 북조선은 총점 120점 중 97.8점을 받아 작년보다 두 단계 내려간 공동 19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일 집단이 발행한 무기 안내 책자에 천안함을 격침시킨 어뢰가 실려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와 같은 기종으로 지목한 북조선제 어뢰를 홍보하고 있는 안내 책자에 북조선의 국가명이 표기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남조선 정부 관계자는 22일 북조선제 어뢰를 홍보하는 안내 책자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보증한다는 문구가 명기돼 있다며, 따라서 책자는 김정일 집단이 제작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증한다는 대상이 되는 회사는 국영무역회사로 추정된다며, 남조선식으로 표현하면 상공회의소와 같은 성격의 단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14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영문으로 된 북조선 무기 안내 책자를 공개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0일 이 안내 책자의 존재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북조선제 어뢰 모델명인 CHT-02D가 명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집단의 이러한 범죄 행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은 러시아가 선진 8개국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서 천안함 침몰 관련 북조선 비난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조선이 관여했다는 결론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 측에서 북조선 비난 문구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성명 초안 준비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과 일본이 김정일 집단의 소행으로 결론 지은 남조선의 발표 결과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에 대립하고 있다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가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김대성 씨, 이경희 씨, 강수정 씨, 그리고 김시현 씨와 김지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남조선에서 생활하면서요, 가장 편리한 것이 있다면 쇼핑을 할 때 현금이 아니라 카드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 김지혜 씨, 네. 우선 청취자들을 위해서 신용카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신용카드는요,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카드인데요. 예. 특정의 회원들에게 상품 서비스 대금의 횟수를 그 일정 기간 유예하는 이 증명으로 발행되는 카드예요. 예. 쉽게 말하자면 상품의 X만큼 먼저 사용하고 돈을 한 달 뒤에 지불하는 그런 형식을 이제 가리키는 게 신용카드입니다. 예. 한 달뿐만 아니라 몇 달 이렇게 정하는 예, 그렇죠. 만큼 6개월이나 한 달이나 예, 할부로 할 수도 예.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조선 사람들은 카드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거든요. 북조선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한다면은 자기가 쓸 만큼만한 돈을 먼저 당겨 쓰는 예, 그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이제 당장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아 유 쇼 기간 사랑의 냉기한테 머무는 시간 이 시간에 꼭 사랑한다 말해줘 날 사랑한다 말해줘 그래서 다시 내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해줘 정말 영원할 것만 같던 사랑, 사랑 마지막이기만 바랐던 사랑, 사랑 하지만 아닌가 봐 어쩔 수 없나 봐 사랑도 끝이 정해져 있나 봐 시도 가르쳤다 얘 인기 지내면 쓸모없는 말이지 금방 상하는 빵주가리 기한이란 말도 이런 거지 근데 어쩜 믿을 수 있지 사랑에도 기한은 있는 건지 나 아니면 죽겠단 그 마음이 어떻게 그 순간에 없어